제조선의 국방력 일대 과시. 지상 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 화성식 시험발사에서 성공.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지상 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 화성식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전당 전권 전민이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밝힌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리정표 따라 청정의 200일 전투의 산악같이 떨쳐나 총공격전, 총돌격전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국방과학 부문에서는 새로운 전략무기 시험 발사에서 성공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루게 했습니다. 국방과학부문에 대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끊임없는 현지 지도와 세심한 가르치심 속에서 우리의 국방과학 전사들은 주체조선의 핵공격 능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 화성식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 화성식 시험 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리만건 동지, 리병철 동지, 김종식 동지, 유진 동지를 비롯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조선인민군 전략군 사령관인 전략군 대장 김낙겸 동지, 정치비위원 전략군 중장 박용래 동지가 맞이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200일 전투의 앞장에서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 화성식 시험 발사를 깊이 관심하시며 수백 리 밤길을 달려 발사장을 찾으시고 시험 발사 전 공정을 세심히 지도해 주시는 김정은 동지를 비없는 일꾼들과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감시서에서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 화성식 시험 발사 계획을 청취하시고 시험 발사를 진행할 때 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 화성식 시험 발사는 탄도 로켓의 최대 사거리를 모의하여 고각 발사 체제로 진행됐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천둥같은 폭음을 터뜨리며 자행 발사대를 이탈한 탄도로켓은 예정 비행 궤도를 따라 최대 종점 고도 1413.6km까지 상승 비행하여 400km 전방에 예정된 목표 수역에 정확히 나탄됐습니다. 시험 결과 체계를 현대화한 우리식 탄도로켓의 비행동력학적 특성과 안정성 및 조정성, 새로 설계된 구조와 동력계통에 대한 기술적 특성이 확증되었으며 재돌입 구간에서의 전투부 열현김 특성과 비행안정성도 검증되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하여 앞으로의 전략무기 체계 개발을 위한 확고한 과학기술적 담보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전략무기의 이번 시험 발사는 주변 국가의 안전에 사소한 영향도 주지 않고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시험 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국방과학 부문에서 70일 전투 때와 마찬가지로 200일 전투의 창조 대전에서 자랑찬 승전 포송을 우렁차게 불려 적극 강산을 진감시켰다고. 참으로 통쾌하고 가슴 후련한 이 승전 소식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과 낙관을 안겨주고 우리의 힘, 주체조선의 필승불패의 위력을 다시금 뚜렷이 과시한 일대 장거로 된다고 기쁨이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번 전략무기 개발 과정을 통하여 당의 결심은 곧 조선의 실천이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증하고 우리 당의 권위와 영도력을 더욱 힘있게 과시했다고 하시면서 자기 영도자 자기 당만을 굳게 믿고 애국 충정의 피를 펄펄 끓이며 당에서 고도로 중시하고 있는 중장거리 전략탄도로 개틀 시험 발사를 성과적으로 단행한 국방과학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적들은 물론 전 세계가 이번 탄도로켓의 비행궤적만 보고도 중장거리 전략 탄도로켓의 능력을 바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태평양 작전 지리하는 미국 놈들을 전면적이고 현실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신심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한시적인 위협으로부터 우리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확고히 담보하려면 우리도 적대를 한시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수단을 가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선제 핵공격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해 나가며 다양한 전략 공격 무기들을 계속 연구 개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의 핵무력이 상대해야 할 진짜 적은 핵전쟁 그 자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미래의 핵위협으로부터 조국과 인민과 우리 혁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핵공격 능력을 보단히 키워나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번 시험 발사는 우리 국가의 핵공격 능력을 도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고 하시면서 전략적 핵무력에 대한 유일적 용도와 유일적 관리 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어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 화성10 시험 발사의 성공을 축하하여 시험 발사에 참가한 국방과학 전사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국방과학자, 기술자, 일꾼들은 수차례나 실패를 거듭하면서 완성시켜온 탄도로켓 개발에 흘러간 시간들을 끓어오르는 격정 속에 돌이켜보면서 실패에 위축되고 주눅이 들세라 더 큰 사랑과 믿음을 주시고 지날 줄 모르는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며 성공회로 이끌어주신 원수님에 대한 탐없는 고마움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으며 모진 시련도 겹사있는 난관도 이겨내시며 우리나라를 최강의 해국 재력을 갖춘 천하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우뚝 올려 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렸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국방과학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오늘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분발하여 떨쳐나 전략적 공격수단들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며 국방과학연구와 군수생산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일으켜 나가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